밀레바 마리츠 아인슈타인, 첼다 자이레 피츠제럴드, 소피아 안드리에브나 톨스토이, 클라라 빅 슈만, 제니 베스트 팔레 마크스, 클라라 베스트 오브 릴케, 니온 아우스렌디 헤세, 그리고 까미유 글로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사람들은 아인슈타인과 헤세, 릴케는 알아도 그들의 아내거나 연인이었던 이 이름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이 그 남자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니 만난 이후에도 그들은 저마다 한 사람의 물리학자로서, 화가로서 너무나 뛰어난 재능을 지녔던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 재능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남편에게 빼앗김으로써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없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김 때문에 이들 중에는 정신병원에서 인생을 마친 이도 몇 명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왔어. 대구 영남전문대 화공과 90학번인 신승우 씨, 잘 들으셨습니까? 신청하신 우리 영화 베를린 리포트 중에서 레몬 인세스트, 샤를로트 갱스브루와 세르주 갱스브루, 딸과 아버지가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자, 김한경 씨, 참 여자분이 저에게 누나라고 부르신 경우는 처음이에요. 가끔 저보고 언니라고 부른 남자분은 계셨어요. 하이틀의 김승기 씨가 늘 저보고 언니라고 하셨는데, 김한경 씨는 딸만 있는 집안에서 막내딸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남자처럼 길러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이 남자로 인식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아유, 그렇네요 좀. 누나라는 이 호칭이 자연스러우십니까, 김한경 씨? 좀 더 저에게 언니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이 우러나올 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지 즐겁게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시사회에 다녀왔어요. 영화 시사회. 바로 베트남 영화 그린 파파야 향기라는 영화였는데요. 보고 나와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951년 베트남의 어느 밤에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어릴 때부터 남의 집에서 하녀로 일한 무이가 본, 무이의 눈으로 본 세상, 그리고 무이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그 주인집 아들의 친구와 나중에는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카메라 워킹이 아주 독특했어요. 모든 사물을 통해서 인물을 잡습니다. 장막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고요. 굉장히 동양적인 시선과 특히 여성적인 시선이라고 느껴졌는데, 정말 그린 파파야 향기가 영화 속에서 맡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너무 선전하는 건가요? 선전이 아닙니다. 그냥 제 느낌이었고요. 그린 파파야 향기 중에서 한 곡 여러분께 미리 띄워드립니다. 좀 전에 베를린 리포트 중에서 들은 레몬 인세스트는 쇼팽의 이별의 곡을 편곡한 곡인데요. 그린 파파야 향기 중에서도 쇼팽의 곡을 한 곡 들어보죠. 트란 안 훙 감독의 영화 그린 파파야 향기 중에서 쇼팽의 프릴루드 24번입니다.

94년 이 새 봄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지난 주말에 개봉된 쉰들러의 리스트 가운데 거의 마지막 장면이었죠. 수용소에서 풀려나고 전쟁이 끝나고 자유로 향해서 유대인들이 떠날 때 그때 그 언덕을 넘는 순간 울려나오던 곡이었습니다. 황금의 예루살렘. 송승우 씨 잘 들으셨죠? 3시간 16분의 상영시간에 흑백 영상으로 처리된 유태인 학살 드라마. 이 모양새만으로도 쉰들러 리스트는 제작 당시부터 세계적으로 큰 관심거리였죠. 더욱이 감독이 세계 최고의 흥행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점 때문에 헐리우드는 흥분과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이 작품의 완성을 기다렸는데요. 그 결과는 역시다. 이거였습니다. 이번 3월 말에 개최될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쉰들러의 리스트는 무려 12개 부문에 걸쳐서 후보로 지명되어 있어서 최다 후보작이 됐고요. 그 전에 이미 LA 평론가 협회와 뉴욕 평론가 협회 그리고 전미 평론가 협회로부터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됐죠. 또 아카데미 전야제라는 말이 나돌 만큼 아카데미상을 미리 점칠 수 있는 영화제. 골든글로브에서도 이 쉰들러의 리스트는 작품, 감독, 각본 이렇게 상의 노른자위를 다 차지했습니다. 또 엊그제 미국 영화감독협회가 주는 올해의 감독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LA와 뉴욕 그리고 전미 비평가협회 이 세 비평단체가 동시에 작품상을 수여한 것은 지금까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좋은 친구들 굿펠러스 단 한 편뿐이었는데요. 쉰들러의 리스트가 두 번째 기록을 세운 셈이죠. 자, 그리고 이 영화가 예상대로 아카데미 상까지 거머쥐게 된다면 쉰들러의 리스트는 미국 내 각종 영화상을 모두 다 휩쓴 최초의 영화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 1960년에 아카데미를 수상한 The Apartment이라는 영화 이후 최초의 흑백 영화 수상작이 되는 셈이고요. 자, 이렇게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영화 관계자들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화 쉰들러의 리스트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1100명의 유태인을 구해낸 독일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의 얘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는 이기적이던 한 인간이 어떻게 나치에 대항해서 싸우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끌어가는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적 기교는 이제 극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완숙한 경지를 보여줍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이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도 올랐는데요. 지금까지 네 번이나 감독상 후보에 올랐지만 단 한 번도 수상을 하지 못한 그에게 자, 이번에는 아카데미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스필버그 감독 하면은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 최고의 흥행 감독이죠. 영화 사상 전 세계 흥행 베스트 20 가운데 그의 영화가 7편이나 들어있는데요. 12살 때부터 이미 단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이 영화 천재에게 헐리우드이 이번만큼은 최고의 영예를 안겨줄지 한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쉰들러의 리스트 가운데 한 곡 더 들어보죠. Jewish Town,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이작 펄만이 연주한 유태인 마을, 영어 신들러스 리스트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FM 영화음악, 앞으로 2, 3주간 이 시간에는 이제 30밖에 남지 않은 올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남녀 주연 조연상, 이 후보에 오른 영화들과 영화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작품상과 감독상, 이 두 부문의 후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후보작과 감독은 방금 말씀드린 쉰들러스 리스트,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품상 후보는 지명 결과에 대해서 좀 이례적인 반응을 낳고 있는 영화죠. 앤드류 데이비스 감독의 도망자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추석에 개봉돼서 4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던 액션 영화죠. 왕년의 인기 TV 시리즈를 리메이크했는데요. 아내의 살인범을 찾아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한 외과 의사를 그린 영화였죠. 액션 드릴러물의 진수가 관객의 눈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극적 전개에 있다면 도망자는 바로 그 최고에 달하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주 정교하게 조립된 것 같은 드라마의 플롯과 두뇌 플레이를 앞세운 명석한 두 주인공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정말 보는 이들에게 밧줄로 몸을 꽁꽁 묶이는 것 같은 그런 긴박감을 주지요. 아, 특히 진짜 열차와 진짜 버스가 부딪히는 열차 전복 장면. 헐리우드 영화사에 기록될 만한 명장면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진 오락 영화. 오락 영화라도 이렇게 잘 만들면 아카데미는 그 작품성을 인정해 준 것이겠죠. 자, 음악 들어보죠. 하이텔의 유홍재 씨, 김현정 씨 예전에 신청해 주셨죠. 도망자 중에서 도망자의 테마입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 외동의 김동철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도망자 중에서 도망자의 테마였습니다. 94년 아카데미의 세 번째 작품상 후보는 아일랜드 출신의 감독이죠. 짐 셰리던 감독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Father입니다. 이 영화는 1975년 영국에서 발생했던 길드포드 4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영상으로 옮긴 것인데요. 런던을 폭파하려 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언도받은 한 아일랜드 청년과 그의 동료가 자신은 무죄임을 입증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청년의 재판을 통해서 감독은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편견을 아주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인공과 그 아버지의 관계까지 감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공, 이 아일랜드 청년 역에는 다니엘 데이로이스가 열연하고 있죠. 이 영화로 감독상 후보에 오른 짐 셰리던 감독은 나의 왼발로 이미 아카데미 2개 부분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연출가입니다. 원래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는데요. 짐 셰리던은 미국에서 영화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작품은 조국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영화들을 즐겨 찍은 그런 감독입니다. 특히 데뷔작인 나의 왼발 이후 최근 그 두 번째 영화 땅은 한 노인을 통해서 아일랜드인들의 그 뿌리 깊은 아픔을 그려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 영화 아버지의 이름으로 역시 이런 그의 작품 세계 선상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죠. 짐 셰리던 감독과 같은 의미에서 자신의 고향인 뉴질랜드에 대한 향수와 그곳의 문화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어낸 감독 제인 캠피언 감독이 있습니다. 그녀의 세 번째 영화 피아노가 지난해 깐느 대상에 이어서 아카데미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것 잘 아시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피아노 건반으로 표현했던 에이다, 또 그녀의 딸 플로라, 그녀의 내면을 사랑하는 메인즈, 그와는 반대로 그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 스튜어트. 이들이 엮어가는 이야기가 아름답고 시적인 영상과 함께 펼쳐졌던 영화였습니다. 제인 캠피언 감독은 이 영화로 감독상 후보에도 올랐는데요. 여류 감독, 여성 감독으로서는 1976년 이탈리아의 리나 베르투 밀러 감독 다음으로 두 번째로 후보 지명을 받은 셈입니다. 제인 캠피언 감독은 대학 시절부터 단편 영화들을 만들다가 88년 스위티, 89년 내 책상 위의 천사 이 두 편의 장편을 만들었는데요. 이 두 편 모두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해서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모두 상을 받은 아주 이례적인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구동구 서우동의 강희수 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얀색을 좋아하신다고요. 자, 이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피아노 중에서 Break My Secret. 영화 피아노 중에서 Big My Secret이었습니다. 제66회 아카데미 영화제, 이제 다섯 편의 작품상 후보 가운데 한 편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후보의 해당작은 얼마 전 새 영화 시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었죠.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의 시대의 잔류, The Remains of the Day입니다.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은 이미 전망 좋은 방, 모리스, 또 지난해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던 하워즈 엔드, 이 세 작품으로 소설가 E.M. 포스터의 3부작을 완성해서 가장 영국적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다, 이런 평가를 얻고 있는데요. 이번 영화 시대의 잔류 역시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작품입니다. 평생을 대저택의 집사로 지내온 주인공 안소니 홉킨스가 노년을 맞으면서 자신의 인생과 또 그 인생이 훑고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 역사들, 이런 시간들을 쭉 되짚어본다는 내용이었죠. 아카데미가 그동안 선호해온 영국 영화의 스타일과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감독상 후보에 오른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 글쎄요,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죠. 자, 시대의 잔류 중에서 룸은 띄워드립니다. Suddenly appeared before me the only one my arms could ever hold. And then somebody whispered, "Please adore me." And when I looked, the moon had turned to gold. Blue moon, now I'm no longer alone. Without a dream in my heart, without a love of my own. "영화 볼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하신 전주에 사는 쇠돌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김창국 씨. 이 곡도 편안했지요. 시대의 잔류 중에서 블루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올 아카데미의 작품상과 감독상 후보들을 차례대로 쭉 살펴봤는데요. 작품상 후보에는 쉰들러스 리스트, 도망자, 피아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시대의 잔류, 이렇게 다섯 편이 올라와 있고요. 감독상 후보에는 작품상 후보 작품을 연출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제인 캠피언 감독, 짐 셰리던, 또 제임스 아이보리,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빠졌죠? 작품상 후보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감독상 후보에 오른 감독. 92년 헐리우드를 맹렬히 비판한 영화 플레이어로 깐느 감독상을 수상한 미국 독립영화계의 대부입니다. 로버트 알트만 감독이 단편들, 숏컷스라는 영화로 감독상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단편들 이 작품은 미국의 문호인 레이먼드 카버의 9개 단편 소설을 영화로 묶은 것인데요. 등장하는 주인공만 해도 22명이나 되는 아주 이색적인 작품입니다. 영화는 LA를 배경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근데 겉으로는 가수, 경찰관, 경비원, 분장사, 의사,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있지만 그 속에는 LA를 미국의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도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헐리우드 뭐 그다지 편한 기분만은 아니라고 하죠. 로버트 알트만 감독은 지난 20년 동안 내쉬빌, 뽀빠이, 매쉬, 또 Fool for Love, 그리고 플레이어, 이런 영화들을 쭉 만들면서 헐리우드가 결코 타협하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영화를 고집해온 노장 감독인데요. 이 고집쟁이 감독에게 오스카의 영예가 안겨질지 글쎄요. 두고 봐야겠네요. 자, 서울 은평구 가련동의 변용호 학생 이 곡 들어보시죠. 숏컷스 중에서 애니로스의 Evil California. 참 이 곡 중에요. 굵직한 남자 목소리는 이기팔입니다. so much sin. California. 연주는 기가 막힌데 가사가 좀 살벌하죠.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이 들으면 마음 좀 상하겠는데요. Evil California, 영화 Shortcuts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이번에 감독상 후보에 오른 5명의 감독들의 면면을 쭉 보니까 이제껏 후보에만 여러 번 검명됐을 뿐 단 한 번도 오스카를 손에 못 쥐어본 그야말로 한마디로 한이 많은 감독들이네요. 자, 오늘 작품상과 감독상 후보에 오른 영화들을 쭉 정리해드렸는데요. 좀 너무 수박 겉핥기 시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2, 3주 동안에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리는데요. 자, 다음 곡 좀 전에 들으신 Evil California와는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한번 마음을 탁 놓고 들을 수 있는 아주 편한 곡 띄워드릴게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설원숙 씨가 동생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죠? 대황아 중에서 대황아입니다. TV 시리즈 대황화 중에서 대황화 띄워드렸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황화 이렇게 되는데요. 황화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 손원기 학생이 현정이와 듣고 싶어요 하면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작은 사랑의 멜로디 중에서 비지스의 멜로디 페어 들으면서요.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정은님은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Cause I'm here.